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오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첩 지나 수근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제끼들 우리 성산 개옵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다굴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의 척화, 척의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안도현 시인의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 이 중에서 몇 구절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느 광고 카피 문구가 있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 날. 오늘은 바로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영화 개벽 중에서 건무가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동학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말했죠? 일어났다고. 혁명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요. 글쎄요. 요즘에 참 용어를 갖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 동학도 그렇고요. 뭐 여순 반란 사건이니. 여순 항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4.3 사건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4.3 항쟁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 동학혁명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운동이라고 했다가 혁명이라고 했다가 언제쯤 그 갑오 농민전쟁이라는 그런 진보적인 표현을 갖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말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냐. 하지만 그런 용어가 역사 인식 자체를 바꾸게 만들죠. 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민경철 학생. 굉장히 이 엽서 저에게 주시기 아까웠을 것 같아요. 아주 예쁜 토토와 갈프레도 아저씨의 그림, 그리고 젊은 여학생과 남학생의 그림을 직접 그려서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생일 축하곡 띄워드릴게요. 보니까 하이텔로 한승범 씨가 바로 민경철 씨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영화 화가의 딸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Only Love. make a memory. Only love can make a moment last. You were there, and all the world was young, and all its songs are sung, and I remember you then when love.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아하, 여보게, 저 순간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Now I'm in a whole new world. Hold your breath, it's better. I'm like a shooting star. I've come so far. I can't go back to where I used to be. Every turn a surprise. Every moment read letter. I'll chase them anywhere. There's time to spare. Let me share this whole new world.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장윤성 학생 잘 들으셨으니까 제가 띄워드린 거 영화 알라딘 중에서 알라딘 A Whole New World 띄워드렸습니다. 자, 아카데미 음악상을 지난해 받은 영화죠. 작년에 아카데미 오리지널 스코어상 또 오리지널 송 두 부문을 다 받았는데요. 이 아카데미 음악상 부문에는 두 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음악상을 For the Best Achievement in Music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는 오리지널 송, 그러니까 주제가상, 또 오리지널 스코어, 그러니까 작곡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부문이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스코어는 영화의 전반적인 음악을 그 영화만을 위해서 작곡하고 또 편곡해서 연주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것, 제66회 올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곡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오리지널 스코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이동에서 날개 없는 천사씨는 이 시네마 뮤즈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오늘 시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66회 올 아카데미 작곡상 오리지널 스코어상 후보에 오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은 엘마 번스타인입니다. 올해 72살의 원로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영화 초기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인 세슬 B. 데밀 감독이 그 영화 10개의 음악을 그에게 의뢰했을 때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94년 지금까지도 현역에 남아서 더구나 두 번째로 아카데미상 수상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한 것은 67년이었죠. 67년 줄리 앤드루스가 주연하고 조지 로힐 감독의 모던 밀리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엘마 번스타인은 모던 재즈를 영화 음악으로 소화해서 화제를 모았던 그 황금의 팔, 또 멕시코의 이국 정서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표현한 황야의 7인, 그리고 대탈주, 진정한 용기, 이렇게 많은 그 영화 음악을 작곡하면서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해온 사람인데요. 그가 이번에는 19세기 뉴욕 상류 사회의 삶을 그린 순수의 시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죠. 이 Age of Innocence의 음악으로 아카데미 작곡상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화려한 모자를 쓴 여자들, 그들을 에스코트하는 남자들, 오페라의 밤, 무도회, 그리고 13코스나 되는 만찬. 이렇게 사치스러운 옛 뉴욕 상류층의 삶을 세세하게 묘사한 영화가 바로 Age of Innocence인데요. 이 영화에서 엘마 번스타인은 생동하는 멜로디, 화려하고 원숙한 오케스트라의 표현으로 마틴 스콜세지의 영상 언어를 아주 훌륭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노 작곡자의 역량을 간파하고 작곡을 의뢰한 스콜세지 감독의 안목도 안목이지만 그 스콜세지 감독 덕분에 엘마 번스타인은 만년에도 두 번째로 오스카상 수상의 기회를 얻게 된 셈이죠. 자, Age of Innocence 중에서 테마곡 띄워드립니다. 최희순 씨, 동생 경선 씨와 한번 이 곡 들어보세요. Age of Innocence. 영화 Age of Innocence 중에서 Age of Innocence, 엘마 번스타인의 음악 띄워드렸습니다. 최근에 비디오로도 나왔죠. 시드니 폴락 감독의 영화 The Firm. 우리말 제목은 야망의 함정입니다. 그 내용은 마피아 소나기에 있는 한 세법 전문 법률사무소에 취직한 젊은 변호사 얘긴데요. 톰 크루즈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가 관객들을 2시간 반 동안 긴장과 서스펜스로 몰고 가는 영화죠. 자, 이 영화의 분위기에 아주 어울리는 깔끔하면서도 템포감 있는 음악을 들려준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데이브 그루신입니다. 올해 60살인데요. 데이브 그루신은 줄리아드 음대 출신입니다. 야망의 함정으로 이번에 7번째로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 지명을 받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그가 아카데미에서 후보 지명을 받은 작품은 워렌 베티의 Heaven Can Wait, 1979년이었죠. 이어서 80년에는 트램프, 82년에는 황금 연못, 88년에는 The Milagro Binfield Walk요, 89년에는 The Fabulous Baker Boys, 사랑의 행로라고 우리 제목이 붙어있죠. 또 90년에 하바나, 이렇게 6번씩이나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밀라그로 빈필드 워로는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가 이번에도 수상을 할지 못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사랑행로에서요. 제프 브리지스의 피아노 솜씨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의 손을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비해서 너무 쪼글쪼글한 손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셨을 텐데요. 바로 데이브 그로신이 직접 연주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탄력 있고 그 세련된 연주. 데이브 그루스는 이 야망의 함정에서도 그 뛰어난 피아노 연주 솜씨로 속도감 있는 영화의 템포에 감칠맛과 긴장을 더해주고 있죠. 자, 그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Firm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인천의 준문 씨 어떠셨습니까? 데이브 그루슨이 연주한 The Farm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자, 이번에 제66회 아카데미 음악상 세 번째 후보자는 쉰들러의 명단으로 후보에 오른 존 윌리엄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62살이고요. 역시 데이브 그루슨과 마찬가지로 줄리아드 음대에서 작곡, 피아노, 지휘를 배웠습니다. 졸업 후에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일하다가 영화음악계에 뛰어들었는데요. 한때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를 이끌기도 했었죠. 80년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미국 영화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그런 선도적인 인물입니다. 뱀꼬리 좀 붙일까요?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 이인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존 윌리엄스는 그동안 아카데미의 17번이나 후보로 지명됐었고요. 그 중에서 4번을 수상을 했습니다. 71년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 75년에 조스, 77년에 스타워즈, 그리고 82년에 E.T.로 사관왕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영화 쉰들러의 명단에서는 그의 좀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웅장하고 거대한 스케일보다는 히브리즘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특히 같은 유태계인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그 테마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 어떤 정신적인 힘까지도 느낄 수가 있죠. 저 쉰들러의 명단의 테마 음악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죠. 박세현 씨 그리고 김동규 씨, 3시간이 넘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준비 운동까지 했다는 서울 서초 3동의 고희상 씨,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아셨다고요. 자, 이삭 펄만의 연주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음악 들어보시죠. 쉰들러의 명단의 테마입니다. 김동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악을 들으니까 그 학살의 현장에 빨간 코트를 입은 조그만 꼬마가 걸어가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쉰들러의 리스트의 메인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 아카데미 음악상 네 번째 후보자는 영화 도망자에서 음악을 맡은 제임스 뉴튼 하워드입니다. 미국 출신이죠. 원래는 키보드와 신디사이저 주자였는데요. 80년 중반부터 영화 음악 작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70년대에는요, 좀 이색적인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링고스타, 닐 다이아몬드, 멜리사 맨체스터 같은 그런 가수들의 레코드 제작에서 세션맨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75년부터 80년까지는 엘튼 존의 백밴드에서 키보드 주자로 활동했고요. 그 뒤에는 그룹 차이나의 멤버로 활동하기로 했었고요. 그가 지금까지 맡은 영화 음악을 쭉 한번 볼까요? Five Corners, 비디오로 5번가의 비명이라고 제목이 붙여져서 나온 영화죠. Five Corners와 Tap, Major League 같은 영화에서 음악을 쭉 맡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재능이 활짝 꽃피기 시작합니다. 90년 이후에 Pretty Woman, Dying Young, My Girl, The Grand Canyon 같은 영화에서 음악을 맡았죠. 특히 91년에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사랑과 추억, The Prince of Tides죠. 이 영화를 찍을 때 사실 처음에는 영국인 음악가인 존 베리에게 음악을 맡겼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임스 뉴튼 하워드로 바꿔치운 것, 정말 유명한 일화로 나와있죠. 자, 부산의 김정곤 씨, 오늘 군대 가신다고 하셨죠. 가는 사람이 남는 사람을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내가 군대 간다고 방에서 펑펑 울고 있을 귀여운 이쁜이에게 건강한 모습 다시 보여줄 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정곤 씨는 도망가는 거 아니겠지만요. 도망자의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비산 팔동에서 정희정 학생의 신청곡입니다. 도망자의 메인 테마 띄워드리죠. 도망자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이번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후보에 올라있는 감독이죠. 이 아이보리는 아이보리 사단이라는 것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에 속한 이름들을 쭉 보자면 우선 회교도이고 또 인도 봄베이 출신인 프로듀서 이스마일 머천트가 있고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을 거쳐서 인도인 남편과 24년간 뉴델리에서 생활한 여성 시나리오 작가 루스 프라워 자발라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즐겨 영상에 옮기는 E.M. 포스터의 소설이 있고요. 여기에 안소니 홉킨스, 헬레나 보넴 카터, 엠마 톰슨 같은 아주 탄탄한 연기진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보리 사단이 여건에는 아늑하면서도 따뜻하고 또 가지런한 영상의 정감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사람, 바로 작곡가 리차드 로빈스입니다. 리차드 로빈스가 다섯 번째로 이번 아카데미에서 음악상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는 아이보리 감독과 이미 전망 좋은 방, 하워즈 엔드, 또 모리스, 브리지 부부 이런 영화들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런 영화들의 음악을 리차드 로빈스가 쭉 맡았었어요. 이 밖에도 더 보스테니언스라든지 슬픈 카페의 노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런 영화에서도 음악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원을 나와서 비엔나 음악원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런지 리차드 로빈스의 음악에는 좀 유럽적인 향취가 나는 것 같아요. 투명한 서정과 로맨틱한 분위기. 이것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와도 아주 잘 맞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만든 영화는 안소니 홉킨스가 늙은 집사로 나온 영화, 바로 The Remains of the Day입니다. 시대의 잔류 또는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할까요? 리차드 로빈스에게는 이번이 아카데미로의 첫 번째 도전인 셈인데요. 글쎄요, 그 결과가 어떨지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시고 평가해 보시죠. 부산 남구 남천동의 강은경 학생, 친구 윤정이, 효경이랑 함께 들어보세요. 영화 Remains of the Day의 오프닝 타이틀곡입니다. that you leave without a trace. When I stand here taking every breath with you, ooh, you're the only one who really knew me at all. How can you just walk away from me when all I can do is watch you leave? 'Cause we shared the laughter and the pain, and even shared the tears. You're the only one who really knew me at all. 인천 서구 가좌 일동의 정미화 씨, 강원도 원주 오산동의 김형석 씨, 그리고 대구 중구 삼덕 삼가의 정양윤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Against You 중에서 Phil Collins가 부른 Take a Look at Me Now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삼동의 이희란 학생, 아는 분 중에서 이름이 전해하고 봉순이라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성이 허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 갔다 오면 매일 학교에 안 간다고 온다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광주의 이정재 씨 사연을 보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분은 은임, 달림, 순임, 개똥 쫙 적어놓고서는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셨는데요. 제가 아주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산골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관악구 봉천 구동에서는 저희 MBC 사장님이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강성구 씨. 저희 사장님 이름과 똑같은데요. 그런데 사연이 재밌어요. 여자가 될 수 있다면 아버지 앞에서 어리광을 피워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다른 연상이 되는 거 있죠? 강성구 씨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필버그 사단의 만화 영화죠. The Land Before Time. 우리나라 비디오 제목이 뭐든가요? 공룡시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다이아나 로스가 부르는 If we hold on together 띄워드리면서 오늘 문을 내리죠.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The clouds roll.